국제부의 우한을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외신들 속보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현재 한국 대통령 계엄 선포 제하의 기사를 긴급으로 타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1980년대 이후 민주적이라고 여겨져왔던 한국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서울발 속보에서 계엄사령관 임명 등을 전하면서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된다는 포고령 내용도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980년대 후반 한국에서 군사독재가 중지된 이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CNN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 하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밝히지 않았다면서도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겠다는 계엄 선포 내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아울러 계엄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규탄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권 반응도 상세히 전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반국가 세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중국 중앙 CCTV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더불어민주당의 당 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소집령 등을 긴급으로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서울발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이 자신의 행정부를 막으려는 북한의 시도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전하면서 비상계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명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백악관은 1시간 전쯤 한국 정부와 연락 중이며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 중이라는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국회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를 개의를 했고요. 안건이 올라오면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본 회의가 열렸고 안건이 올라와서 올라온다면 야당 단독으로도 계엄 해제 요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김 기자, 우원식 의장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우 의장이 네, 한 5분 전에 그 본회의장에서 아직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자기도 마음이 급하다. 그렇지만 절차대로 절차는 틀리지 않게 하지 않아야겠는가라고 말을 했거든요. 예. 때문에 그 계엄 해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은 바로 계엄 해제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네, 본회의장을 보시면은 많은 의원들이 착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과반수인 150명 이상이 네, 계엄 해제를 요구를 할 경우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예. 이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는 150명은 아직 참석하지 들어오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국회 본청 정문 앞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집기로 바리케이트가 쳐져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계엄군은 국회 본청에 이미 진입을 했고요. 네. 국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착석한 상태에서 안건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일단 국회를 개의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관건은 이 계엄 해제에 찬성하는 의원이 150명을 넘길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현재 그 현장에 있는 기자에 따르면은 뭐 본회의가 이미 개의가 됐고 150명을 넘었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예? 이거는 지금 본회의장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헌법에는 국회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해제할 권한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7조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김 기자 얘기한 것처럼 관건은 15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청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리케이드 설치되어 있고 보좌진과 계엄군이 충돌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의원들이 지금 본청 안으로 들어오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예. 현재 본청 안, 그 본회의장 안에 지금 의원들이 몇 명이나 지금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했던 발언도 소개해드리자면요. 우 의장은 개헌법 제4조에 따라서 개헌을 선포했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그 의무조항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통과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의 어떤 규칙 사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계엄 해제 안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만들어서 안건을 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민주당 안이 이제 올라오게 될 경우에는 계엄 해제 안건이 상정이 돼서 이제 의결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장 분위기는 뭐 일부 국민의 의원들도 빨리 지금 그 의결을 하자 이렇게 예. 말씀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우 의장은 중요한 절차이니만큼 너무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고 절차를 지켜서 출입자 네, 마음도 급하지만 절차를 틀리지 예.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사태는 절차가 잘못되면 또 문제이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몸을 다 바쳐서 자기가 막고 있다. 그리고 전국에 지금 이 상황이 생중계되고 있는 만큼 예. 차분하게 대응하자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자, 서울지방경찰청에는 조금 전 자막에서 보셨습니다만 오전 1시에 의로 비상이 발령된 상태고요. 전군에는 진돗개 2, 경계태세 2급이 현재 발령된 상태입니다. 지금 국회 앞에, 정문 앞에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경찰이 시민들을 막고 있고요. 또 본청 안에는 계엄군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장 기자가 찍은 사진을 보면요. 그 예. 국회 본회의장 앞에 그 당직자들, 뭐 보좌진들이 겹겹이 지금 이제 계엄군의 그 출입을 막기 위해서 서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요. 예.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이제 국회 그 의사를 중계하는 본회의를 중계하는 중계창이 열렸다고 합니다. 예. 이런 소식을 봤을 때는 조만간에 이제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 그러니까 계엄 해제 안건을 상정을 해서 의결 절차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방금 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지금 들어갔다라는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보였고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회 안으로 들어갔던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이 본관은 이제 바리케이트로 막혀 있고 개원분들이 4층에 있는 그러니까 그 본회의장 그러니까 본청 그 본회의장 4층에 있는 당청석으로 진입을 시도 중이다. 뭐 이런 예.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교육부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요. 내일 모든 업무와 학사 일정은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고요. 자, 경제 관련으로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물 상장 지수 펀드 ETF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국회 여야 대표가 모두 자리를 함께한 것 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지금 안건이 올라오면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렇게 밝혔고요. 네. 자, 국회 앞에 혼란한 국회 정문 앞에는 혼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본회의장 내부는 네, 의원들이 뭐 착석하진 않고 서서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네, 한동훈 대표 그리고 서범수 사무총장 박정아 당대표 비서실장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예. 지금 몇 명 정도로 예상됩니까? 김 기자 지금 언뜻 봐서는 한 6, 7, 80명 정도는 예, 예. 착석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당직자에 의하면은 150명 정도는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아, 지금 예. 화면을 보시면은 화면 좌측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인데요. 예. 보시면은 좌측은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착석한 것으로 네, 지금 보여지고요. 예. 이제 화면 우측이 이제 국민의힘 그 의석인데 우측은 상대적으로 네, 의원들이 자리에 많이 착석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가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부 드론 의원들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많은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참석을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원식 국회 의자,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국회 본회의는 개의된 상태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회 앞에 지금 시민들이 많이 와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금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요. 예. 박찬대 의원 등 170명 의원 연유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예. 결의안이 상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최적 300인 가운데 19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을 해서 찬성 190명으로 안건이 올라와서 네, 제석 17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헌법 제77조를 보면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네, 현재 근데 190명, 제적의원 190명의 찬성 190명으로 이 계엄 해제 요구 안건이 가결되었고요. 지금 국회의장이 가결되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7, 80명 정도가 들어온 줄 알았는데 190명 정도의 190명의 국회의원이 착석을 해서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국회의장이 선포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본청에 좀 먼저 진입을 해서 착석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예. 네,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 108명인데 네, 현재까지 확인된 경우, 확인된 의원 수는 한 20명 내외 정도, 10명에서 20명 사이 정도로 지금 전해지고 예. 있거든요. 예. 자, 헌법 제77조에 보면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190명 전원이 찬성을 했고요. 참석인원.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만 그 헌법 제89조를 보면 그 대통령의 긴급 명령,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이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이 됐지만 이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계엄이 해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회는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이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김 기자 말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네, 헌법,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헌법 제89조를 보면 다음의 사항은 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5항을 보면 대통령의 긴급 명령,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 또는 마지막에 계엄과 그 해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때문에 헌법 89조만 보면 계엄 해제권에 관련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네. 전문가 의견을 좀 더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회 의장실 입장에 나왔는데요. 예.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헌법 77조와 89조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국회는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을 했는데 네, 그 의장실도 입장을 밝혔고요. 77조를 보면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해제가 된다는 건 아니고 해제하여야 한다는 규정인데 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 계엄을 해제할지 아니면은 77조에 따라서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봤을 때는 바로 해제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는 예. 대통령실과 또 이제 국회의장이 좀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의원들 앞에 나와서 의원들에게 무엇인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 안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장실 입장은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무효가 됐다 이렇게 밝혔고요. 190명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계엄령 선포는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서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국회 안 상황은 저런데요. 자, 국회 밖은 어떤지 국민들이 이 소식을 알고 있는지 궁금한데 국회 밖에서 취재 중인 김성주 기자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 국회 안에서는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그 계엄 선포가 무효가 됐는데 밖에는 지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네, 이 밖에 있는 시민들도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이 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됐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요구안이 결의됐다는 내용이 전해지자마자 이 상당수 시민들이 환호하면서 이를 반기기도 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국회에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몰려들고 있는데요. 취재진이 한 시간 전에 여기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 100여 명에 불과했던 시민들이 지금은 국회대로 거의 전부분을 다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 지금 양상을 보면은요. 이 시민들이 국회 정문 그리고 국회 동문 후문을 모두 다 에워싸면서 오히려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국회로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예. 이 시민들은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계엄령 철회를 요구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고요. 그리고 평화로운 시위를 하자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현재까지 아직 큰 불상사는 없는 상태입니다. 예. 시민들이 지금 주변에 보니까 많이 와서 지금 국회를 에워싸고 있는데요. 어떤 구호를 지금 외치고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가는지가 좀 확인이 됩니까? 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모인 시민들이 일부 시민들의 구호, 그러니까 이제 계엄령 철폐 등을 외치다가 가끔씩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된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민들이 정확히 몇 명이 모이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어림잡아 봤을 때는 이 1,000명 이상 넘게 국회 경 외에 모여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기자,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 안 상황 좀 보여주시고요. 김인철 기자.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계엄의 해제에 대해서, 네, 그 계엄법 규정을 보면요. 예. 네, 대통령은 그 계엄법 제2조 2항 또는 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이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서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이 제2조 2항 또는 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이 평상 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또 현장 네, 상황을 네, 보면요.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안건을 상정한 뒤에 지금 좌석에서 이석하지 않고 앉아 있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대통령이 이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해서 가결이 됐고 여기 대해서 대통령이 계엄이 해제됐다라고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예. 국회의장 본회의장에 있어야 된다라는 의원들의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예. 그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 본회의장에 착석을 해서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국회의장 우현수 의장이 조금 전에 메모지를 들고 한 얘기가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는데요. 국회를 진입한 군경은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안이 가결이 됐고 비상계엄은 무효가 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물론 지금은 표결을 했습니다만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개헌법상 해제 절차를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국회가 개헌법 11조 1항을 보면 개헌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헌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예. 이를 해제한 후에 공고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네.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국경은 즉시 국회 경례를 나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꼭 지키겠습니다. 네,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은 개헌 해제 결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개헌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진입한 군과 경은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달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 방금 또 국회의장의 발언이 또 들어왔는데요. 예. 국회 의결에 따라서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이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안심하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네, 공지를 냈고요. 예. 지금 계엄 해제에 대해서 네, 계엄 비상계엄을 해제할지 말지는 이제 대통령 실에서 입장이 나오기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는 거죠? 예. 예. 우원식 국회의장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국회에 진입한 군경은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달라. 두 번째는 국민들이 국회를 믿고 좀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까지는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까? 네, 현 상황으로는 네, 지금 그 본회의장에 착석한 의원들은 비상해제, 계엄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예. 본회의장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은 군인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군인들과 시민들이 충돌했던 국회 정문 앞인데요.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경찰과 군인, 예. 일사불란하게 철수하는 모습인지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좀 전에 몸싸움을 벌인 국회 본청 정문 앞의 모습과는 지금 사뭇 다른 모습이고요. 네. 자, 군인이 지금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국회 밖 정문 앞의 모습이고요. 경찰들도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연결이 좋지 않은데요. 지금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자, 우원식 의장 국회 진입한 군경은 국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고 아직 군인들이 조금 전 화면에서는 철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철수하고 있는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네. 지금 경찰은 아직 국회 정문 앞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해제 결의안이 가결이 됐고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국회의장실에서 발표를 네, 했습니다. 네, 비상계엄에 따라서 대통령은 계엄의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에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다만 이 관련 그 규정을 보면 그 계엄을 해제할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고 예. 이를 해제한 후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라고 계엄법 제1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 네.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이 됐지만 예. 계엄 해제가 바로 선포가 될지 여부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의 네.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몸싸움을 벌이던 상황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시민들도 또 군인들도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우원식 의장은 국회에 진입한 군경은 국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국회 상황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연결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외신들도 비상계엄 상황을 신속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국제부의 우한을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 기자 소식 전해 주시죠. 자, 우한을 기자. 예, 잠시 뒤에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김인철 기자, 국회 상황 조금 더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방금 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백브리핑을 국회 네, 그 본청 본회의장에서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국회 안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여야 190명, 재석에 190명이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다. 그래서 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즉시 무효가 되고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을 당장 해제하셔야 한다. 예. 국회 내에 있는 군경들은 물러나달라고 요구했고요. 예. 군인들은 계엄이 해제됐다는 것을 아시고 안심하길 바란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즉시 법에 따라서 해제에 대해서 선포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군경들이 물러날 수 있게 국민들께서 한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국회 본청으로 들어온 군인들은 전 모두 나갔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그날까지 산회하지 않고 국회를 지키고 있겠다. 국민들은 결연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고요. 예. 네, 한동훈 대표도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국민의힘도 같이 이 표결에 참여를 했고 대통령은 계엄을 해산하길 바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이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국회 계엄 해제 의결로 계엄 선포는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고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선 이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다. 이번 국회의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군인이 좀 철수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국회 상황은 잠시 뒤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전화 연결이 안 됐던 우한을 기자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 기자, 자, 외신 반응 전해주시죠. 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 주요 외신과 방송들은 현재 한국 대통령 계엄 선포 제하의 기사를 긴급으로 타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BBC는 국회 본회의장 내부와 국회 바깥을 비추는 라이브 영상을 방송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이후 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구안 가결 등의 시시각각 상황을 실시간으로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1980년대 이후 민주적이라고 여겨온 한국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서울발 속보에서 계엄사령관 임명 등을 전하면서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된다는 포고령 내용도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980년대 후반 한국에서 군사독재가 종식된 이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CNN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 하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밝히지 않았다면서도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계엄 선포 내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아울러 계엄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규탄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권 반응도 상세히 전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반국가 세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중국 CCTV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소집령 등을 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서울발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이 자신의 행정고를 막으려는 북한의 시도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전하면서 비상계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명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1시간여 전쯤 한국 정부와 연락 중이며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한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뉴스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김민철 기자. 네. 그 방금 우원식 의장이 본청에 진입한 군경은 모두 철수했다. 그리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고 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그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 이번 사태가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국회 본청 안에 여야 의원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네. 여당 의원들까지 모두 찬성표를 던져서 190명 전원이 찬성을 했습니다. 계엄 해제안에. 네. 아, 그렇다면 이제 국회나 그 어느 곳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여당도 윤석열 대통령의 우군이 아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예상을 못했을까요? 현재 그 국회 의석수를 보자면 민주당 의원만으로도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네. 네, 계엄을 해제를 요구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도 이 계엄 해제를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가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이 법률에서 잘 알고 있고 그 계엄령이 어떻게 해제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 계엄령을 선포를 했단 말이죠. 그랬던 과연 이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상당히 그 우려도 되고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제일 우려되는 게 군경의 힘으로 강제 진압하고 체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일단은 그 국회에서 그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를 해제하는 일만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네, 그 조국 대표가 백브리핑을 한 사안이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네. 전해드리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법적인 대통령의 즉각 그 계엄을 즉각 해제할 것을 결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오늘